전도교 총무당 중앙위원회에서 남조선의 정당 단체 각계 인사들에게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호소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조선의 정당 단체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남조선의 정당 단체 각계 인사들. 지금 미국과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이 조선반도의 남쪽 땅에서 벌려놓은 광란적인 핵전쟁 연습 소동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시시각각 밀려오고 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합동군사 연습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악랄하고 파렴치한 제2의 조선전쟁 도발 망동이다. 더욱이 미국이 이번 군사연습을 우리 공화국의 수뇌부를 제거하고 주요 전략 대상들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특수작전 실행에 모를 받고 감행하고 있는 것은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전쟁은 엄연한 현실로 닥쳐왔으며 우리 민족 앞에는 외세에 의한 핵전쟁 참화를 강요당하느냐 아니면 온 결의에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느냐 하는 중대 기로가 놓여있다. 외세 침략을 막고 보국안민할 계책은 오직 옥조 장생이 각자 위심하지 말고 동기일체하는 데 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결의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당파와 신앙, 주의 주장보다도 민족 대의를 만사에 앞세워 이 땅에 들이운 핵전쟁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의로운 애국 성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전도교 총무당 중앙위원회는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에 나설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핵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미국과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일떠나서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이다. 평화 수호에 민족의 살 길이 있고 조국의 통일도 민족 공동의 번영도 있다. 남조선의 각 당 각계층은 반미 반전 평화 수호의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참화를 들수려는 북침전쟁연습 소동을 단호히 반대 배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조선반도의 핵전쟁을 몰아올 미국의 전쟁 장비, 살인 장비 반입 책동을 철저히 짚으시자.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사드 배치는 남녘 땅을 전쟁 화약고로 만들고 우리 민족을 핵전쟁 참화에 몰아넣는 제한거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삶의 도전에 살인 전쟁 장비를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범죄적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희세 매국노 청와대 악녀에게 비극적 종말을 선언한 기세로 외세에 추종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4대 역적 무리들을 철저히 청산하자. 민족의 안전과 평화 수호는 미국의 하수인이 되어 동족 대결과 전쟁 도발에 미쳐 날뛰고 있는 매국 역적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민족 앞에 닥치온 전쟁의 재난을 막기 위한 투쟁에서 정치인, 정당인들은 선구자, 선도자가 되자. 남조선의 각 당, 각 파의 정치인들은 오늘의 오목한 사태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나날에 마련된 민족 대단합의 정신과 애국애족의 고귀한 경륜,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적양적의 보국안민의 기치 높이 반외세 자주하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선배 동독들의 넋과 기상을 이어 북과남의 전도교인들이 동기일치하여 내외 호돈 세력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과 핵전쟁 책동을 단호히 짓부치기 위한 정의의 애국 성전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강대한 힘을 가진 우리 민족의 앞날은 참으로 밝고 창창하며 애국애족으로 뭉친 결의의 심찬 발걸음을 가로막을 자 이 세상에 없다. 천도교 정우당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남조선의 정당 정치인 각 계층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다시 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천도교 정우당 중앙위원회 주최 106 2017년 3월 31일